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아우리스트를 검색하세요. 가을방학의 노래 중에는요,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색을 물었을 때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 있다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봄의 색도 4월과 5월 그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착착 넘어 보았던 나무들의 색이 그 봄의 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연두라 하기에도 초록이라 하기에도 못하지만요. 가장 부드럽고 풋풋한 이 색이 젊은 우리를 닮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봄의 푸른 잎새를 보며 청춘을 느낍니다. 오늘은 청춘이고요. 우리도 청춘이거든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이곳은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2012년 5월 4일 원더풀 라디오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의 원더라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들으셨고요. 저는 레스제로 원입니다.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노래 좋죠? 네, 가을방학 1집 첫 번째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요즘 정말 푸른 봄, 청춘이라는 말이 참 어울린 날씨죠. 이 청춘이란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푸른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왜 젊은 때를 가리켜서 청춘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그냥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또 저희 때는 빛나고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뭐 아무리 삶이 어렵고 그래도 트윙클 트윙클 하니까요. 오늘 최 작가가 제시카 팬사인회를 다녀왔대요. 우리 시카 양이 한 팬사인회를 다녀왔는데 이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샤랄라 하더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나무들, 나무들도 지금 이제 막 나뭇잎, 파란 나뭇잎들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푸른 나무들에서도 그 청춘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풍경이 좀 봄이라 그런지, 혹은 또 시카양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에 봄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뭇잎, 이파리 하나하나마저 좀 사랑스러워서 오늘 오프닝은 너로 정했다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뭇잎들이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됩니다. 네. 오빠 좋아하지 마. 오빠는 낙엽이야. 네. 오늘 사실 원더풀 라디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댄싱 위드 더 스타 우리 효연 양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했을 거고요. 11시부터 그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에 또 테티서 3명이 또 출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 주그 소식을 딱 듣고, 아, 이번 주는 그냥 반쯤 포기를 하고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미모도는 임뚜껑님, 저 어제 MT 갔다가 개주 1위에서 뽑기로 상품, 가방 10만원짜리 당첨됐어요. 기분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청춘의 꽃은 MT죠, 또. 네. 또 MT에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방까지. 그것도 10만원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괜히 부럽네요. 왠진 모르겠지만 괜히 막좀배 아프고 부럽고 그렇네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청취자들이 기분 좋으면 저도 배가 아픕니다. 장난이고요. 럽스카이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위로곡 하나 띄워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셨군요. 아, 지갑 잃어버리면 되게 막막하죠? 일단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지갑 안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뭐, 작은 거는 멤버십 카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현금 카드, 또, 그, 신분증, 뭐 학생증이라던가, 뭐 주민등록증, 이런 신분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들, 뭐 스티커 사진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명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자친구는 없죠. 네, 애인 사진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 생기는 거는 제가 또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여튼 지갑 빨리 네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위로곡은 조금 이따가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2년 5월 4일에 원더풀 라디오. 오늘은, 김거성이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거성이의 다락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라디오 최초 하이브리드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죠. 네. 요리에서부터 운동까지 토크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기획 의도는 살짝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튼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을 할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뒤쪽에는 선곡표를 많이 비워뒀어요. 네, 백지 선곡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소원연합방송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usbradio.kr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 USB 공식 홈페이지 라디오 메뉴에서 원더풀 라디오 클릭하시면 원더풀 라디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이곳에 남겨주시고요. 또 왼쪽 하단에 미니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공식 트위터 계정인 골뱅이 USB 라디오로 멘션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저희가 늘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장비상의 문제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아량과 넓은 아량과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카톡 대신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라디오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팟캐스트 그리고 또 금주의 방송 예고 그 외에 원달아 식구들의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www.facebook.com/ 하시고 USB 원더 USBWONDER USB 원더 여기로 페이스북 오셔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매주 올라오는 팟캐스트와 금주의 방송 예고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또 팟캐스트 서비스하고 있죠. 애플 유저분들은 아이튠즈에서 소원연합방송 검색하시거나 또 원더라 원더풀 라디오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PC 유저분들은 USB 공식 블로그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 메뉴에 자세한 청취 방법 있습니다. 자, 원더풀 라디오는 소녀와 소원만의 작지만 특별한 공간 gg-etic.com 소녀들의 다락방과 함께합니다. 늘 나오는 우리 원더풀 라디오의 자매 방송 또 팟캐스트에서 뜨거운 인기를 달리고 있는 뭐 물론 또 제 얼굴 덕택이긴 하지만 아우리스트에 한 두 달 전 한 달 전에 새로운 리스터가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번 원맨쇼 때 인터뷰라는 코너에서 또 한번 원더라에서도 인사를 드렸던 평춘이라는 친구 또 제가 하고 있는 밴드 플라카의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친구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금요일에 새로 또 투입이 돼서 광고도 이번에 좀 깔쌈하게 바꿨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이번에 좀 편집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각자의 취향들을 고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라내느라 힘을 좀 들였는데 다행히도 또 우리 PD이신 킬러인 PD님께서 이거 괜찮다 라고 말을 해주셔서 다행히 아무 말 없이 잘 넘어가고 이번 주부터 틀게 되었습니다. 아우리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토스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분들 절대 또 실망시키는 법이 없죠. 네, 노라조의 신곡 준비해봤는데요. 기존의 스타일이랑은 많이 다른 곡이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보다는 이런 느낌도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또 백코러스로 깔려있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엔 좀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이 사람들 이러면서. 근데 딱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그랬지만 또 뮤직비디오는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할게요. 또 여러 의미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분들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신 후에 저는 김거성이님과 함께 김거성이의 다락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노라조의 여자 사람. 졸졸 자꾸 달님이 날 따라와요. 헉헉 한참 동안이나 달려봐도 거기 있어 날 좋아하나 봐 윙윙 꿀벌들이 나를 맴돌아요 훌쩍 울고 봐도 아무 소용없죠 내가 꽂힌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부끄러워 허나 내게는 따로 있죠 내가 끌리는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주제는 무궁무진하죠. 고민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제 봤던 드라마 이야기,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공간이 아닌 당신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우리들만의 공간, 김거성이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자, 김거성이의 다락방, 또 이번 주도 함께 할 텐데요. 한 달 만에 찾아뵙죠? 오늘 함께 해주실 또 우리 다락방 지기, 김거성이의 다락방, 다락지기시죠? 김거성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저희 방에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아유, 또 한 달 만입니다. 아유, 자주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아우, 저 요즘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또. 아, 제가 수요일에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한참 방송 중일 댄싱 위더 스타? 댄싱 여기. 위드 더 스타, 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댄싱 위더 스타. 댄싱이 위에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요. 대충 아무튼 거기 갔다 왔어요. 이제 아. 녹화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아, 이번 주는 생방이 아니라 녹방이군요. 네, 프리미어 쇼라고 해서 출연진들의 그런 긴장감도 덜어줄 겸 해서 녹화 방송 했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그거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스포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점수가 기억이 생생해. 훌륭해. 아, 또 이렇게 또 스포일러를. 스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일단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댄싱 위드 더 스타를 포기하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살짝 또 내용 하나 또 알려주시면은. 근데 오늘 효연이도 효연이지만 지금 쩌린애에 딴 애들 또 나가 있거든요. 네. 방송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꽤 듣고 계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8천 분께서 듣고 계시거든요. 꽤 많이 보고 있네, 그. 네, 지금 막 완전 난리입니다. 김거성이님 막 잘생겼다고. 완전 어떻게 알았대? 완전 남자답다고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의 큰 환호가. 큰 환호요? 네, 대구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고마워요. 네. 그 환호 도대체 나는 인천에서 왜 안 들리니? 자, 착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네. 네, 아우, 근데 또, 지난달에 또 헬스포츠 이후로 많은 네. 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이것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로요? 네. 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되겠어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또 저 다음으로 원더풀 라디오에서 제일 잘생기셨거든요. 잘생겼어요. 사람처럼. 또 남성미가 넘치고 막 근육이 막 보락보락하죠. 네, 대단하시거든요. 훌륭해요. 네, 아 김거성이님을 실제로 보시면은 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운동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팍팍 심어주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싶게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여튼 다음 달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아, 근데, 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방송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아, 뭐, 그 정도 기술력이야. 또, 귀한 분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면은 뭐, 김거성이님과 저의 외모 배틀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런 기술력이 있다면? 네. 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안 될 줄 알고 막 던졌는데,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언젠가 꼭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김과성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한번 진짜 헬스포츠 해요. 제가 식성 찬 운동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해요. 네. 지금 막 오기까지 생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몸 만들게요.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또 예전에는 보이는 라디오 자주 하셨잖아요. 본인 방송이 있으실 때는. 미쳤었죠. 내가 뭐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윗몸일으키기 키기 하시다가 전원이 나갔죠. 네, 콘센트를 건드려서 그 컴퓨터를 꺼먹으시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저랑 그 핫걸님 함께 계셨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네. 추억이네요 진짜. 네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딴 식으로 방송할 거면 때려치라고.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혼났어요. 아 그래요. 아 여튼 뭐 그때 기억도 나고 해서 또 이왕 운동하는 거 보이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해봐요. 해봐요. 네 요리, 알겠습니다. 요리할까요 우리? 아 요리를 할까요? 아 부끄러워 진짜. 무슨 없어. 네 아우 또 그때 그 믹서기 또 준비해서 함께 해봐요. 네. 뭐든 할 수 있어요. 네, 등산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좀 난이도를 높여서 저기 그 함박스테이크 이런 거. 오 굿. 네, 해요 해요. 뭐 떡갈비나 뭐 이런 것들. 네. 성냥으로 후라이팬 달궈서 프라이팬 만들기 한번 해보죠 뭐. 괜찮네요. 계란 프라이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죠. 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을 할 텐데 자 오늘 준비하신 코너는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은 다만세예요. 어. 줄임말이겠죠 역시. 그렇죠.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다락방에서 하는 다 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시하고 오그라들어 아우 씨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네 다시 도전 자. 해보세요. 아, 아니요. 저 차분하게 할 거예요. 네.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세라는 의미로 다만세 준비했습니다. 아, 내 손발 어쩔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이름은 이따위로 줬어요. 수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텍스트로 갈 때는 네. 나름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또 말로 들으니까 야. 글과 말은 참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여튼 무언가를 좀 만들어보는 시간일 텐데 네. 어떤 거를 만들어보나요? 5월 4일이죠, 오늘. 5월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고마운, 감사하는 김거성이에게 또는 친구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스승에게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 뭔가 함께 카드 만들어서 김거성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 본인한테? 나 달라고요 나. 편지가 받고 싶어 편지가 맨날 막 이렇게 카드값 내라 그러고 아니, 막 뭐... 가스요금 내라 그러고 그런 편지 싫고. 아니 무슨 2등병도 아니고 왜 그렇게 편지를 찾으세요? 아니 나는 편지 쓰는 거 자주 하는데 답장이 안 와요. 편지 100통 썼는데 답장 하나 왔어요. 카드사에서 돈 내래요 빨리. 연체됐대.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새 또 손편지로 주고받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손편지 이거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추억 깃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 오글거리고 그때 네. 당시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젊었구나 주름이 없었구나 이런 거 생각나고 그때 수술을 안 했어야 돼 이런 생각도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한 조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편지 쓰라는 의미로 오늘은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 김거성님께 보내는 목적으로 카드를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사제폭탄 뭐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편지에 동봉하시면 될 것 같네요. 폭탄도 씹어 삼키실 분이시거든요. 네. 시원하게 말아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다만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세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역시 이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굿. 언제까지라도 함께 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또, 참 뻔하네요. 네. 또, 명품 선곡이란 게또 이런 거죠. 네. 명품이네요. 네. 정말. 야, 약간 비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중적인 선곡해 주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아, 역시 명 DJ예요. 네, 그렇죠. 또, DJ의 끝판왕이니까요. 자. 방송도 끝나겠어요. 네. D님께서 미니메시지로 언젠가 아프리카 TV에서 본것 같은데 어떤 남자분이 계란 한 판을 날계란으로 드시더라고요. 두 DJ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갖다 버려요. 야! 안 자, 거성님과 함께하는, 자, 청취자와 함께하는 즐답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웅이아버지님께서 카드 하니까 두 분은 이번에 그 테티서, 트윙클 앨범 속에 들어있던 포토카드 어떤 멤버가 나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 아직 앨범 안 샀어요. 저는 앨범을 살 때, 제가 매장에서 직접 살때 그게 되게 기분이 아, 좋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서 아직 음반점을 가지도 못했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다다음 주쯤에 네. 음반점에서 직접 산 다음에, 웅이 아버님께 답장을 드려야 되는데, 다다음 주에 방송이 없네? 한 대충 달 뒤에, 자. 한명 나올 거예요. 네. 자, 확률은 3분의 1이니까요. 네, 여튼, 6분의 1이죠. 두 종류잖아요. 아, 두 종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6분의 1의 확률로 6장 중에 한 장을, 뽑는답니다. 뽑으실 예정입니다. 자. 훌륭하다. 예, 자, 그 외에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막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뭐 이것들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힘들고요. 많이 힘들어요. 네, 아, 참, 여러 의미로 힘드네요. 네. 목이 메네요. 물 마셔요. 꿀까꿀까.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성님께 보낼 카드. 자, 여러분들 전부 다그 다이너마이트랑 뭐 사지폭탄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럼 일단 준비물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준비물 소개 전에, 원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편지지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 편지지를 먼저. 네, 아, 편지지를 만들라 했는데, 종이를 만드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는 나무를 베어서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을 섞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제가 4월 5일에 두콩이를 심었어요. 완두콩을. 네. 근데 아직 얘가 아직 나무가 되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종이를 못 만들게 됐어요, 편지지를. 아, 나무를 직접 심어서. 네, 나무를 베어서 그 완두콩이 나무가 돼서 그걸 베어서 약품을 섞어서 종이를 만들라 했는데, 네. 아, 완두콩 얘가 자꾸 풀뿌리는 나는데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드 만들기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두콩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이 굉장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두콩이가 나무로 다 자라서 했다면은 그 나무를 베어서 종이 만드는 공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오늘 준비물 톱, 전기, 막 이런 거, 방과, 막 화학약품, 염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 될 뻔했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보라를 딱할 뻔했던 거죠. 두콩이가 이제 나무가 됐다면. 근데 아직 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제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카드를 한번 만들어 자,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기 스피커 좀 올려놓고 방을 뒤져서 재료를 싹 모아오면 돼요. 다 집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재료 말씀드릴게요. 흰색 도화지. 네, 흰색 도화지 도화지. 없으면 A4 용지 한 장. A4 용지 한 장. 네. 그리고 색연필. 네, 색연필. 네, 색연필.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 네. 스티커 없으면요. 그냥 도화지 그 남은 여백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색이 섞여 있는 펜, 뭐 수성펜도 좋고 유성펜도 좋고요. 색연필도 좋고요. 아무튼 색이 들어있는 볼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4B 연필 안 돼요. 그냥 일반 연필이어야 네, 돼요. 일반 연필이요. 네, 그리고 손가락 필요하고요. 손가락이요. 네, 10개 필요해요. 네, 없는 분도 계신가요? 없을 수 있어요. 아, 그럴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눈 필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가위 필요하고요. 네. 가위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위 대신에 칼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럼 손 다쳐요. 가위 가져오세요. 아, 가위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칼 매우 위험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가위를 가져오는 동안 자 네. 남은 것들 또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남은 재료 정성 하나인데? 아, 빨리 와요. 정성 하나라고.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요. 왔어요? 네, 왔습니다. 자, 가위 아, 준비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다 준비된 거죠? 네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들으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희는 직접 만드는 시간이다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할 수 있게 좀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거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까 말했듯이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수업, 특강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천재 김거성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수 제작 방법 만들어 올립니다. 네. 요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자, 김거성이님께서, 원더풀 라디오 그 페이지에서요, 알려드립니다. 들어가시면은, 직접 올려두신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같이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진 스크롤 빨리빨리 내리기 없어요. 스포 네.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서로의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평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재료 다 준비되신 거죠? 네. 저도 그럼,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지금 링크를 확인하려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자, 왼쪽 메뉴에 알려드립니다. 있습니다. 어딨지? 저만 못 찾나요, 지금? 자, USB 라디오 그 위쪽에 라디오의 원더풀 라디오 들어오시면 원더풀 라디오 아이고, 페이지. 깨알같이 있네. 네, 접속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은요, 바로, 김거성의 다락방 카드 만들기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오시면은 바로 또 만드시는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이, 이 사진 아닌데. 일단 이걸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 네. 제가 어차피 이거 참고했으니까 조회수가 벌써 3,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지금 훌륭하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참고 이미지도 참고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일단 도화지에다가 도안을 그릴 거예요. 뭐 동그라미 그려도 좋고요. 사과, 세모, 네모, 별, 육각형, 팔각형. 뭐 아니면은 뭐 사다리 모양 잘 그릴 수 있으면 뭐 본인의 얼굴도 그려도 좋은데요. 네. 이 도안 자체가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도 있지만 육각형을 그린다면 한 면은 만나서 이게 종이가 이어져야겠죠. 대갈고마니처럼. 제일 쉬운 방법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접힌 면을 기준으로 그림 한 번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 아. 이렇게 반을 접어서 네, 종이를 반으로 네, 종이를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요. 접어서요. 삐뚤삐뚤하게 접지 말고 예쁘게 접어서 네. 그 위에 그릴게요. 저는 사과 모양 그릴게요. 사과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잘생긴 제 얼굴을 닮은 사다리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는데 사다리꼴이네? 네. 뭐지? 자, 아무튼 도안 그려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도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릴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잘 그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르기 쉽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네요. 네. 이 도안의 크기만큼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아, 네네. 쓸 말이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된다면 A4 용지 뭐 이런 걸로는 작겠죠. 하지만 별로 이렇게 친분이 없는 선생님한테 드릴 때는 네. 가장 작은 사이즈의 도안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네. 그 적당한 사이즈를 따진다면 아마 몇 센치 정도? 센치 감각은 없고요. 한 다섯 줄 들어갈 수 있게요. 아, 다섯 줄. 네, 왜냐면 투에 한 줄 쓰고 프롬에 한 줄 쓰면 내용 이제 세 줄 남거든요. 다섯 줄이면 충분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안 다 그리셨죠? 네, 그렸으면요. 아주 예리한 가위를 들어서 그 도안대로 네. 잘라주세요. 아, 그래요? 반 접은 건 펼칠 필요 없이 그냥 자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도안 그대로 잘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지가 울퉁불퉁하게 그렸으면 울퉁불퉁하게 자르는 거예요. 네, 그림 그대로 자르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자르기 때문에 잠깐 네. 시간이 필요해요. 뭐라도 좀 떠들어봐요. 자, 여러분들 잘 자르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자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사과로 괜히 했다. 네? 사과로 했는데 저 괜히 했나봐요. 왜요?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냥 동그라미 할걸. 자, 그럼 제가 계속, 네, 시간을 벌고 있을게요. 자. 사다리 꿀은 어떻게 자, 나 망했어. 자, D님께서요. 이거 뭔가 풀카를 만드는 라디오 같은 필이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풀카요? 그, 오프에서 왜 이렇게 아 플랜카드 네네네 들고 다니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줄여 못 알아듣게 말 줄이지 마요 못 알아들어 늙은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말 줄이면 안 된답니다 자 어버이날 선물로 저한테 이거 카드 줘야 되는 거니까 말 줄이지 마요 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다 잘랐으면요 네네네 손 안 다치게 조심해서 자른 다음에 네 이제 그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치면 이제 제가 아까 왜 종이를 반으로 접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겉 모양이 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걸 펼치면 속에 내용을 쓰는 거죠. 아, 약간 책 같은 것처럼. 네, 뭔 소리인지 대충 알겠죠? 네네네. 네, 고로코롬 해가지고요. 이제 반 다시 접어서. 네. 한 면을 색연필로 꾸밀 거예요. 뒷면을 꾸미나요, 그러면? 이제 속에 내용 들어갈 부분 말고 겉에 뭐 그 반으로 접었을 때 보이는 면 둘 중에 아무데나 그려주면 돼요. 그래요. 저는 노란색으로 할 건데요. 네. 꾸미는 방법은 일단 저는 체크무늬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크무늬로 할 건데요. 네. 뭐 이렇게 점을 찍어줘도 좋고 뭐 아니면은 물결 모양 뭐 아니면 별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도 되고요. 네. 본인이 자신 있는 모양으로 겉면을 간단하게 꾸며주면 돼요. 저는 체크무늬를 좋아하니까 체크무늬로. 예. 그러면 저는 원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손수. 자, 이거를 선생님께 드릴 거를 생각하면서. 자. 지금 꾸미는 거는 아주 격조 있게 꾸며야 돼요. 왜냐면 네. 우리 교양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그 추상주의처럼 피카소나 네.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서 지금 체크무늬 안에 또 다른 무늬를 넣고 있어요. 마치 빙고 놀이를 하듯이요. 진짜 빙고가 아니고요? 빙고 아니에요. 숫자 그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진짜 어떻게 알았지? 너무 부끄럽다, 진짜. 안 해. 뭐야. 자, 여튼, 자, 여러분들도 잘 그리고 계시죠? 자,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김과성희님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노란색으로 줄을 가로세로 거주고요. 초록색으로 그 줄을 다시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원을 이렇게 무작위로 막 그려서 꾸미고 있습니다. 환 공포증 이런 건 없으시죠? 아, 뭐, 저,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건강한 남성이거든요. 건강하네요. 자. 훌륭하다. 네. 자, 여러분들도 잘 꾸미고 계시죠? 자, 어떻게 꾸미고 계신지 궁금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대충 꾸미고 있죠? 네, 잘 꾸미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아, 훌륭해요. 자, 이렇게 한 면을 다 꾸몄으면은, 반대쪽에도 똑같이 꾸미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제 뒷면을 좀 얘기를 해 드리려면요. 아, 잠깐만. 저 체크무늬에서 좀 식탁보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네. 아씨 망했어. 정신이 붕괴되고 있네요. 지금 네. 수성펜 버려야 돼. 색깔 섞였어요. 지금 제가 거성님 거를 보고 있는데 아씨 가관이네요 진짜. 이게 뭐야? 야 정말 저보다 이런 거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보네요. 네. 아, 오랜만이에요? 제가 또 오랜만에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네. 아니, 때려쳐. 굉장히 그러면, 멋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망친 거 아니에요. 겨우 체크무늬 하나 망했을 뿐이에요. 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아니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스티커도 아까 준비물이 있었거든요. 네네.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아까 스티커가 없는 분들은 도화지 여백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건 네, 무슨 뜻인가요? 보안 그리고 남은 음음. 저도 지금 스티커가 없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 그 도안 자르고 남은 여백에 저는 제 캐리커처가 있거든요. 돼지라고. 네. 그 돼지를 그려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티커처럼 쓸 거예요. 네. 대충 이제 그려요. 네. 자, 저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려서. 자, 이거를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죠. 스티커가 없어요. 요거를, 네. 조그맣게 그려야 돼요. 너무 크면 다 가려버리거든요. 네. 잠깐만요. 지금 스티커 좀 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좀 벌어봐요. 자, 카드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카드보다 스티커가 크면은 붙이기가 힘드니까요. 자, 그럼 저도 대충 다 그렸고요. 다 저는, 됐으면. 네, 스티커. 아니, 여기다. 자, 풀로 해서. 네. 스티커를 그 우리가 지금 방금 꾸민 앞면에다가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티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잘라서 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는데 네. 영 아니네요. 스티커는 역시 사서 써야 돼요. 네. 지가 만들어서 쓰면 안 좋네요. 네. 아, 그래도 어떡해. 이제 스티커랑 체크무늬 하나 망했을 뿐이잖아요. 자. 또 회복할 수 있어요. 네. 패션의 완성은 뒤태거든요. 카드의 완성 역시 뒤에 어여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네. 마무리와 마찬가지인 그 뒷면을 좀 꾸밀게요. 이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색연필 있잖아요. 네네. 색연필로 해서 그 뒷면의 가운데에다가 뭐 하트, 별 아니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간단한 아주 간단한 도형으로 꾸며주면 돼요. 간단한 도형으로요? 네, 저는 트위터 아이디가 애니스타니까 별 그릴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역시 동그라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으시죠? 자, 재밌어야 됩니다.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일단 이런 밖에서 파는 카드들 보면 꼭 이 밑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출처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카피라이트 그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C 네. 그다음에 지금 2012년이니까 2012 써서 네. 바이 김거성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이거는 검은색으로 써야 격조가 높아지니까 검은색으로 C O 카피니까 PY 나이트 RIGHT요. IGHT 동그라미 안에 C 넣고 2012 바이 점 찍고 김거성이. 자, 아우 패션의 완성은 뒤태인데. 네. 아, 뒤태도 참 나갔다. 자, 지금 태어난 착하님께서요. 그렇게 카드가 죽어 100번 고쳐 죽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우려 한마디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아, 지금 잘... 100번 고치지 않아도 돼요. 잘 되고 있나요? 아, 훌륭해요. 네. 아니, 뭐 정 안 되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앞과 뒤가 겉모양이 망했다면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실속은 내실이죠. 아, 이제 속을 꾸며주면 돼요. 속지를 꾸미면 돼요. 네, 만두소를 채우듯. 아,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따라오시는데 지금 막 숨이 찰 정도로 지금 막 너무 힘들게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좀 숨 좀 고르시고 마저 완성하지 못하신 거 완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1부 마치면서요. 카드 반짝반짝하게 만드시라고, 자, 트윙클, 소녀시대 테티서의 노래 듣고 오신 후에 저희는 2부에서 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을 믿으세요. 이곳은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자, 레스제론의 원더풀 라디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김거성이님과 함께하는 김거성의 다락방 가정의 달 특집으로요. 다만세 다락방에서 만들어 봅쇠 함께하고 있는데요. 만들어 봅쇠로 바뀌었어요? 아니었어요? 만들어 보세. 아, 만들어 보세. 아, 이게 억양이 중요하군요. 아, 예. 만들어 보세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앞면과 뒷면을 다 완성했다고 이 다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 궁금해 죽겠다며 지금 난리가 나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카드의 완성 4시를 꾸며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진한 색으로 뭐 빨간색이라던가 뭐 초록색 뭐 이런 진한 색으로요. 그 도안 그대로를 따라서 그 도안 끝 부분에서 약 1mm 정도 떨어지게 해서 이어진 실선을 엄마야 책상에 걷다. 실선을 그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이 카드의 테두리에다가 안쪽에 네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테두리 안쪽으로 해서 1mm 정도 떨어지게 해서. 네. 그려주시는데요. 책상이 저처럼 긋게 되면 엄마한테 두드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 돼요. 밑에 뭐 받치고. 자, 요렇게럼 그려줍니다. 이거 펜 또 안 나와. 그려주시고요.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긋고 계시죠? 네, 자신만만하게 쭉 그어주세요. 자, 김우성님 긋는 모습 보니까, 야, 역시 남자답네요. 우람하죠? 네, 아우, 굉장히 남성적인. 네. 방금 이게 남성스럽게 씩씩하게 그었다면 이번엔 점선으로 네. 그 실선 아래로 해서 쭉 그어주세요. 점선이에요 이번에는. 네, 점선입니다. 이렇게 또도도도도도도. 도안 너무 크겠나봐. 자, 지겨워. 이 선은 선 스타일은 본인이 원한 취향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원하는 취향대로 해도 되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을걸요? 그냥 내 말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호성님 말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 나를 따르라. 자, 스파르타쿠스 김호성님. 우. 진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자, 점선을 섬세하게 짜자잔 다 걷으면 네. 다 걷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들어가는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일단 큼지막하게 왼쪽 위에 이제 보내는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왼쪽 위에 써주는 거거든요. 네네. 후 하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시고요. 네. 투점 하고 보내시는 분 우리 김호성이님이 네. 되겠죠. 네, 저는 레스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다음에 오른 네 오른쪽 아래에다가 네 from 써야겠죠. from. 네. 옛날에 이거 헷갈려서 FORM 뭐 이런 것도 그랬었는데. 프롬 거성. 네. 자, 그럼 저는 투 김거성이. 프롬 김거성이. 투 김거성이. 자, 프롬 레스 제로 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자 이제 2하고 프롬 됐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줄을 거줘야 돼요. 왜냐면 편지 쓰다 보면 삐뚤삐뚤하게 거지거든요. 연필 어디 갔니? 연필을 꺼내서 이번엔 색이 있는 걸로 하면 좀 진하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샤프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꺼내서 자 이렇게 글을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줄을 거주는데요. 많은 줄을 그으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줄 정도만. 네. 엄마 부러졌어. 요즘 샤프 뭐 이 모양이니? 자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네. 한 세 줄 좀 짧다 싶으면 네 줄 정도 거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내용을 써주시면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 편지가 이건데, 네. 요렇게 생긴 거 어디 봤을 거예요. 문구점에서는 500원, 1000원 정도면 네.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집에 있는 궁상 맞은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아름답고 정성이 가득한 마음이 가득한 수제 카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네. 자 그러면은 네. 서로 만든 카드에 값을 매겨 봅시다 우리. 일단 가격을 매기는 것도 좋은데 네. 명품에는 가격 안 붙이거든요. 또 이건 제 거에는 가격을 감히 매길 수가 없네요. 아 그래도 굳이 이렇게 가격을 한번 매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탈리아의 뭐 피렌체에 있는 장인 이런 분들은 뭐 가격이 무의미하지만 또 저희는 또 좀 현실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좀 소규모니까 가격 한번 매겨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김거승님께서는 제 카드를 산다면 얼마에 주고 사고 싶으세요? 한 4원이요. 이게 돈 많이 쳐준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을 위해서 생연필 가격은 네.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생연필을 3,000원에 주고 샀고요. 따플 500원에 자, 각종 펜 2,000원을 주고 샀는데 네. 다 만들고 나니까 5원이라는 가격이 4원이요. 무슨 5원이요? 아, 4원이... 어디서 1원을 뻥튀하고 있어. 인건비예요? 아니, 그래도 인쇄 정도 붙어야. 무슨 인쇄 같은 소리야. 자, 4원 해요, 4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격을 매겨볼 차례인데, 제가 만약에 김원승님의 카드를 산다면. 아, 사지 마요. 안 팔게요. 잘못했어요. 자,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이건 마치 그 피카소의 작품처럼 추상주의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봤을 때 이게 뭔지를 모르는. 이거 사두면 한 1000년 뒤에 유물로 팔릴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요, 가격. 네, 그리고 뭐 이제 예술을 아시는 분들은 이 김거성이님의 작품을 가격을 정말 높게 매기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예술을 모르는 놈이라서 500원 받고 사겠습니다. 500원을 받는다고? 네. 500원 주세요, 빨리. 지금 옛다 가져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명품엔 가격 붙이는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1000년 뒤에 가격이 3억으로 뛰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만들다가 망친 카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도 만들다 보니 멘탈이 붕괴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망쳤는지 선발을 해서요. 또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예쁜 엽서 대회가 있었다면 망친 엽서 대회를 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떠오른 거거든요. 이제 이걸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일 망친 카드에 네. 제가 이번 체육대회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글쎄 닥터 드레? 막 이렇게 있는 건가? 그 굉장히 그 고가의 고가예요? 예, 고가의 리시버. 개봉도 안 한 이어폰이거든요? 네, 이어폰이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요? 네. 나 20만원짜리를 사은품으로 내걸었네? 네. 제일 망친 카드에 닥터들의 이어폰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카드 보내주실 곳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로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주소는요. 인천광역시 동남구 구로동 9-22번지 1001호 김거성이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인천광역시 동남구 구로동 9-22번지 1001호 김거성이고요. 네. 편 번호는 805-922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트위터랑 홈페이지로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까지 함께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드를 받아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까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지금 저한테 묻고 싶으세요? 제 카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야, 이건 어떻게, 이거는 약간 범죄 수준인데요? 아, 테러예요, 테러. 네, 이 정도면 거의 생화학 무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아, 슬프다. 어벤져스에서 아마 그 최첨단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벤져스가 뭐예요? 그 히어로 영화에서. 아, 배트맨 나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아이언맨의 최신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훌륭하겠는데, 영국에서 시작한 이 편지는 세월을 돌고 돌아 이렇게 원더라에 착륙합니다. 이건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카드는 여기서 그만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또 김호성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음 주에 어떤 것을 할지 미리 좀 예고해달라라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아, 다음 주 거를요? 아, 그 다음 달 거를. 아, 다음 달 걸요? 네. 안 생각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네. 안 생각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대강 뭐 이런 걸 할 거다. 약간 그 추상적으로 알듯 말듯하게 살짝 이렇게만 던져주시죠. 뭘 할 거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또 추리하는 재미거든요. 노래나 만들까요? 뭐하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뭘 하고 싶은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코간지러. 기침이 안 나왔어요. 방금 대답하다가 아 뭐야 기침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침하실 수 있도록 김호성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들으시면서 김호성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든 카드 꼭 올려주세요. 네.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36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게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비껴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람. 그래 길분이 초반 타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소녀시대 테티서의 OMG, Oh My God 듣고 오셨습니다. 토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번 테티서 트윙클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테티서 그 앨범의 수록곡들 많이들 신청을 보내주셨는데 차차 또 틀어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 김과성님 보내드렸는데, 그, 방송, 그, 코너가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김과성님 회사에서 전화가 오셨대요. 아, 그, 문자가 엄청 많이 오셨대요. 김과성님이 나오셨다고. 자,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느라, 댄싱 위드 더 스타 못 보신 분들은, 김과성님을 찾는 재미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젤리텍님께서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도 역시 망했죠. 성적표가 나올 날이 두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등학생이시죠? 네. 지금 뭐 시험 끝났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성적표라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학생 때는 되게 그런 거를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좀 놔버리는 그런 게 좀 있긴 했지만 중학교 때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픔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 다음 또 있으니까요. 네, 하나 가지고 뭐 모든 걸 평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노력하신 만큼 또는 노력하신 그 이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듣죠. 네, 공부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소녀시대 테티서의 라이브러리, 비커님이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듣고 오시도록 하죠. 소녀시대 테티서의 라이브러리. 네. 비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젤리탱님에게 띄워드리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비탱님께서요. 오늘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시험 끝나신 분들 되게 많으신가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삼세님. 슈키라와 동시간대에 같이 방송하고 계시네요.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 동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D님, 테티서 앨범이 빌보드 앨범 종합 200 차트에서 120대 순위에 들어있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그냥 한국의 앨범으로 이틀 동안 집계된 거였는데 한국 가수 역대 최고 성적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했는데 보고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어 앨범이어서 빌보드 차트는 뭐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구나라고 느끼기도 했고요. 아, 참 이 사람들의 팬이란 게 자랑스럽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라일라쿠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히 좀 슬픈 BGM을 깔고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원더풀 라디오의 슬픈 BGM이라면은 역시 이 곡이죠. 라일락쿠마님 의 사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근데 타야 하는 차가 바로 제 눈앞에서 출발해 버리더라고요. 뭐 배차 간격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하나 잡고 물어봤더니 금방 온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안 오는 거 있죠. 결국 기다리면서 10번은 넘게 봤던 버스를 그냥 탔는데 제가 탄 그 버스가 더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여기서 1차 멘붕을 당했습니다. 뭐 그래도 가긴 가는 거니까 한참을 타고 있는데 뭔가가 또 허전하길래 주머니랑 가방을 뒤져보니 헉,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갑 분실로 2차 멘붕. 결국 내려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아는 동생의 구조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재수가 참 좋더라고요. 엘라쿠마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지갑 잃어버리신 분들 꽤 좀 있네요. 네, 두 분이나 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든 안 되는 날이 하루쯤 꼭 있어요. 보면 네, 흔히들 마가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특히나 또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를 결국엔 놓쳐버린. 아, 좀 답답하셨겠어요. 분명히 오늘 또 그 음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뮤뱅이죠. 네, 날짜까지 착각하기 시작하네요. 그 뮤뱅 산옥 때문에 또 일찍 나가셨을 텐데, 아,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뭐 남자분이라 제가 위로해 드리기에는 좀 못하지만. 위로해드리죠. 네, 괜찮습니다. 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정말 잘 되는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미아님, 오늘 뮤뱅 산호 끝나고 냉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희 뒤에 온 사람들한테 자리를 뺏겨서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인국 씨였습니다. 창모 씨 좋게 봤는데. 신청곡은 냉면 말고 슈프림팀의 피곤해 신청합니다. 저질 체력이라 오프 하나 뛰었다고 너무 피곤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인국 씨를 봤군요. 네, 우리 창모 씨. 보신 게 어디예요? 그래도. 네, 가끔은 뭐 그냥, 아, 바쁜 사람에게 양보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법이죠. 네. 아유,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번 참아준다. 뭐 이런 마인드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우월감 들고 좋거든요. 네. 여튼 오프 한번 뛰면 되게 피곤하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서 콘서트는 가봤었는데 뭐 이런 아 오프 딱 한 번 가봤네요. 네, 작년에 그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대구에서 해서 그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프랑스 서원분을 한 분 만나서 네 그분 이제 기차역까지 데려다드리고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근데 방송국 오픈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들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못 가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못 가본 사람으로선 좀 다 부럽네요. 네. 자, 라일락쿠마님께서 나는 재수가 좋아 노브레인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미아님이 신청곡 슈프림팀의 피곤해 피처링은 김신영씨네요. 이 노래도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왔어 어둠은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어 사쿠난 게 오늘 막 한마 마무리 한 대 촉촉하게 먹고 칠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해야 지치는 자리자 곤이 잠든 내게 울리는 알람 들리지 않아 I just wanna sleep now 곤이 잠든 나를 깨우는 엄마 보채지 좀 마 I just wanna sleep now 피곤해 피곤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피곤해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oh,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oh,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 없이 달려가 라일락 쿠마님의 신청곡 노브레인의 나는 재수가 좋아 그리고 미아님이 신청곡 슈프림팀의 피곤해 피처링에는 김신영씨고요 그리고 방금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페퍼톤즈의 신곡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오셨어요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페퍼톤즈의 광팬이라는 걸요 제가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방송의 시그널 뭐 2부로 넘어가는 시그널이나 혹은 그 처음에 그 광고 나오고 나서 나오는 시그널들도 페퍼톤즈의 음악들이고요. 일단 페퍼톤즈라는 팀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번 앨범의 곡들도 들으면서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예. 이 행운을 빌어요라는 곡이 떠나는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래요. 떠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빌어요라고 인사하는 그런 뜻을 가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네. 뭐 좀 제 사정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왠지 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노래 되게 좋죠. 네. 여러분들 소녀시대뿐만이 아니라 페퍼톤즈도 벨소리나 컬러링 많이 다운로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운을 빌게요. 원더풀 라디오 레이 DJ가 추천해드리는 금주의 음악 팝리스트입니다. 테티서 앨범의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청곡들도 많이 넣어주셨고 뭐 그랬는데 뭐 타이틀곡인 트윙클뿐만이 아니라 수록곡들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앨범을 들었을 때 좀 기존의 스타일과는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나 또 보컬의 힘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앨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팝리스트에서 이 앨범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물론 다 노래는 좋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노래 한 곡을 준비해봤어요. 이 노래에서는 강한 느낌을 잘 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또 리얼 사운드 위주로 구성이 된 곡입니다. 또 이런 리얼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부터 시작돼서 많은 걸그룹이 차용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이 노래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조금 더 파워풀하고 다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쉴 새 없이 긴장감을 주는 기타 리프 그리고 브라스 사운드 마지막으로 또 중간에 그 드럼 섹션은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 정말 아이돌을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번 앨범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음악입니다. 오늘의 팝리스트 소녀시대 테티서의 체크메이트입니다. 아직도 커튼콜 원해 넌 끝났어 늦었어 checkmate 기름 없어도 변명 따위 소요. 자, 팝리스트에 이어서 소녀시대 테티서의 체크메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자, 다음 주에는요, 지난주 또 팽친 정방 2주년 특집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매니알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 아 이건 발음할 때마다 조금 어렵네요. 네, 본격 뉴욕 헤럴드 트리뷴 고품격 음악방송 메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동안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원더라 닿는 곡으로 두 곡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첫사랑 그리고 지잉님의 신청곡 비욘세의 Best Thing I Never Had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당신의 순간들을 믿으세요.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웃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며